좋아 Red 반짝이는 눈빛 루비같이 모든 시선 eyes on me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빛나게 빨갛게 물들일게 이런 느낌의 사탕보다 더 사탕보다 더 내가 느끼는 달콤함처럼 그냥 이끌려 나나나 바로 지금 나나나 I don't wanna make it blue 만들어봐 너의 나비야 Rose 더 깊어진 눈빛 그 속에 Presented by Mira's Mac.